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원동 지역 방문 18과 시비리 및 원동 지역 방문 5번째 즈음에서 그이의 사적 현판이 울라지보스토크에 있는 이그나트 상업센터에 모셔졌습니다. 현판 제막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. 제막식에는 부총사장을 비롯한 이그나트 상업센터의 인사들과 군중들,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